어머니님 옷은 발로 마중나설 고향으로 창가에 어린 그리운 모습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안경을 묻고 싶어 가슴이 뛴다 광차야 고향역이 보인다 가슴이 뛴다 광차야 무엇을 가져